우리 공화국의 전쟁의 불을 지르고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살육한 침략자 미제를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영국신문 돈유 워커는 미국은 조선전쟁 3년 동안에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했으며 국제적으로 금지된 나팜탄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 신문 더 네이슈는 조선전쟁 시기에 감행한 세균전의 전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부정하며 은폐하려 드는 미제의 비열한 책동을 폭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분석가이며 운동가인 케일레브 모피는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공화국 북반부에 있는 1층 이상의 건물들을 모조리 폭격했으며 저수지들을 파괴해서 민간 지역들이 대규모 큰물 피해를 입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이출란드 반제위원단은 성명에서 인간 증오 사상에 물져져 비비린 살육만행을 감행한 미국을 국제재판소에 끌어다 놓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뿌리모르스키 레포르 쪼르는 조선인민은 미제가 강요한 불행과 고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천백배로 복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